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2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 2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따자하오 강준혁입니다. 어, 강현이. 예. 어떻게 지냈어요? 어, 뭐 방송하고, 강아지 네. 병원 가고. 아, 강아지 병원. 네, 불소하고, 뭐 그러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승원 대표, 요새 네. 개고생했죠? 네, 요즘에 왜? 감기 때문에 독감. 고생했습니다. 독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올해는, 그러니까 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 겨울이 아니라, 지금 지나고 있는 겨울이 아니라, 올, 다가올, 올 네. 겨울에 올, 에는 독감 주사 맞아야죠. 네, 맞아야죠. 작년에 저 혼자 안 아파갖고 안 맞았더니. 아니, 예방주사는 건 안 아픈 사람 맞는 거지. 아니, 왜냐면 저만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았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네. 한 2년 보니까 애들, 애들하고 와이프만 걸리고 나는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겨울에. 체력이 약한 애들이 걸리는 거구나. 이러면서 안 했지. 그랬더니 또 홀라당 걸렸네, 올해. 홀라당 걸렸네. 아, 진짜 독감하니까 완전히 거의 응급실 갔어 되잖아, 독감으로. 네. 어, 정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보여 어떠지? 가보니까 아, 119 타고 갔어? 아니 119는 안 타고 내가 아파갖고 일어나자마자 아 죽겠다 이러면서 아이 코미디를 하네 코미디를 아, 난 통풍 때문에 응급실 한번 119에 실려가 본 적은 있는데 아 우리 통풍은 통풍 어깨 통풍 어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통풍 어깨 나의 아즈막한 후배다 저거 아니고 통풍 어디까지 오셨어요? 나 무릎을 안 왔지. 아, 그럼 무릎을 안 왔으면 무릎 안 하면 통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애교죠. 그, 무릎으로 와갖고 무릎이 퉁퉁퉁 부어갖고 바지도 못 입을 정도가 돼야 그 진정한 통풍이더만. 아, 아, 진짜 그렇죠. 뭐, 거기서 이제 물도 좀 빼주고. 어. 무릎, 소문이? 네, 무릎이 너무 부으면은 물도 빼고. 가락하고 조금 다르게 물이 차요. 물이 차서 물을 빼줘야 돼요. 물 정도는 빼줘야 아, 이 사람이 통풍을 한번 알아봤구나. 이 사람이 통풍 좀 아는구나. 통풍의 고통을 아는구나. 왜 통풍이 바람만 불면 아픈지 아는구나. 발가락 왔을 때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뭐. 발가락은 깨끗머리 짓고라도 뛰면 되니까. 어, 일을 했으니 나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다들 건강 주의하죠. 그만큼 어, 시대 시절도 어려운데 아프기까지 하면 서럽잖아. 그렇지. 아프면 서럽지. 근데 여기서 그, 우리 생활의 팁 하나 드릴까요? 네. 뭐 전혀 뚱딴지 맞는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일산이다 아니면 요즘 뭐 강북의 저쪽 북쪽에 산다 수유리다 아니면 시내에서 북쪽 있잖아요 뭐 은평구다 그쪽에 있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제가 네. 지금 타는 말 근데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이승원 대표도 그 응급실 은근히 자주 가잖아요 네. 애기 때도 있고 애기도 아프고 그러면 가면 응급실이라는 데는 정말 사람이 개딱지 많죠. 그리고 정말 응급실에 가면 진짜 이머전시 아닌 사람은 웬만하면 거의 죽지 않아요. 와주질 않잖아. 와주지 않지. 짜증 이빠이 나지. 근데 보면 이빠이 나더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살 거라는 거거든. 근데 왜냐하면 요즘 보면 병실이 힘드니까 입원하기 대기하는 사람들도 완전 거기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 일단. 내가 우리 와이프가 그때 아기가 아프다 그래갖고 가지 말자고 집 앞에 바로 건대병원 있는데 굳이 현대 아산에 응급 소아과가 있다고 소아 응급이 있어요 거기 현대 아산에 갔지 갔더니 완전 찬밥댁이 돼갖고 순서도 계속 밀리고 가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진료를 받는데 거기는 정말 응급한 애들이 오는데야 그렇지. 사고 나서 다친 애들 막 부러진 애들 막 이런데 오는 애 정말 응급한 애들이 오는데거든. 그렇죠. 우리 애기는 가봤더니 갔더니 응급이 아닌 거야. 얘 혼자 뛰어놀고 있어 부실한에서. 그때 우순순이는 순위는 계속 밀리고 막 짜증 왕창 났어요. 짜증 내면 그거는 속으로 보면 즐거운 거거든. 왜냐면 얘가 응급환자가 아닌데. 아닌데 응급환자 온 거거든. 지금. 절대 번호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번호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응급실. 거기다가 더 짜증 나는 건 뭐냐면 돈도 오지게 비싸. 돈도 비싸죠. 돈도 비싸. 아 강아지 병원도 돈이 오지게 비싸. 근데 거기 거기 요즘에 그 VAT 내지 않아요 강아지 병원? 네, 낸 지 오래됐습니다. 아, 말 한 마디 하고 자는데 다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핵심 잊어버리네. 핵심. 그래서 생활에 팁을 주잖아. 아.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해당되는 사람 일단 뭐 그래서 목동 쪽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남이라고 흔히 강남 송파 서초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마찬가지야. 종합병원에 가면 뭐 종합병원들 있잖아요. 성모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아산, 현대아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일단은 불치전하고 그 사람도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응급실은 정말 응급환자니까 잘못하면 욕 먹고 그런 데잖아요. 어디 가시냐면 경찰병원을 가세요. 경찰병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경찰병원이 어디냐면 가락시장에서 뭐 요즘 뭐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하여튼 송파구에 가락 무슨 역이 있어요. 경찰병원 역이 있어. 침이 나오거든요. 경찰병원에 가세요. 경찰병원에 가면 그 24시간 하거든요. 사람을 반가워해. 진짜. 네, 진짜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그 알아서들 하시는데요. 경찰병원 제가 몇 명 얘기해 줬거든요. 나중에 꼭 그런 게 응급실을 갈 일이 없잖아. 몇 년 있다가라도 날 만나면 고맙다 그래. 그냥 거기 가서 사람 대접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 대표 집 정도선 정말 애가 갑자기 아프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는 이제 그 정말 거의 가던 의습병원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건데 이성 대표가 뭐 독감 걸려서 아프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체해서 뭐 떼굴떼굴 할 때 있잖아. 그럴 땐 가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가고 싶을 때가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아침 새벽 6시 막 이런 때니까. 아, 그러니까 더 반갑지. 아, 그때도 돼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그 사람은 말을 안 듣네. 24시간이죠. 응급실이란 거는. 사람을 반가워한다니까. 아, 그쵸, 응급실. 경찰병 응급실은 사람을 반가워해. 그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가본 병원 중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성형외과 이런 데는 워낙 친절들 하잖아요. 요새 경쟁이 심해서. 근데 보통 대학병원이라는 데 있죠. 네. 그런 데서는 최고의 친절도.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혹시 그런데, 혹시 아프시면, 걔네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그거 아니라면, 거기 가면 괜찮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통풍 때문에 아파서 119를 불렀어요. 무릎에 오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아프지. 그래서 119가 왔는데, 진짜 119는 친절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플까봐.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병원 응급실에 탁 떨어뜨려 놓는데 사람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짐짝이야. 완전 짐짝. 그다음부터는 짐짝이야. 응급실 그 앰뷸런스까지는 무지하게 좋아. 근데 그다음부터 짜지고 왕창나. 통풍이라는 게 우리 통풍 어깨 알잖아요. 아프거든. 그래서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머전시를 요하진 않아. 아프면 돼. 시어커사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파.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거기는 진짜 무슨 화상 입은 분들. 무릎까지 안 하고 오시면. 깨진 모르겠네. 분들 있잖아. 깨진 분. 어디 뜯어져갖고 갑자기 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통풍 아프다 그냥 많이 아프다 많이 안 아프다의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는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창피함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거든요. 그렇지. 통풍이 와서 그때 제가 진통제를 엄청 많이 맞았는데 결국에 주말에 갔는 거라서 입원을 해봤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진통제 맞는 거 입원할 게 어딘 얘기 통풍이. 입원해야 돼요. 너무 아프면. 통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관절에 이상이 생겨요. 당연하지. 네. 관절에 이상이 생겨요. 관절 변형이 계속하잖아. 대충 아시네, 대충. 그게 얼마나. 아, 제가 뭘 알겠어요. 무서운 병인지. 했다도 잘났다. 제가 아파트 거기 주차장에 그냥 택시 타고 가서 거기 집까지 기어갔거든. 서서 움직여. 외로술을 그렇게 마셨어. 술 마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소 분해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날짜가? 2월 3일 2월의 두 번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시장 얘기 간단하게 또 우리들 하던 대로요. 이성원 대표,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 상황을 보질 않아갖고 시장을 요즘 볼 이유가 있나요? 방송 마치고 시장. 네, 방송은 마쳤는데 시장은 요즘에 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유가에 가장 민감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유가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겠고 하나는 외국인은 그러나 관심은 없다. 네.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나 사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낙폭과대주 랠리가 지속이 될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는 시점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영업이익 4억 나왔다 꼴랑. 근데 지금 중국에서 텐센트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지금 그 베타 테스트한 그 알러브 파스타가 뭐 반응이 무지하게 좋았다. 뭐 이런 신작 게임 순위에 5위에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반응이 좋으면 매출도 올라올 거는 같은데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웹젠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웹젠도 로얄티를 얼마나 받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5% 받는지 3% 받는지. 이게 5% 받으면 대박인데 5% 이상만 받으면. 근데 이제 3%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소프트맥스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뭐 좋아질 건 없는데 여전히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뭐 코스닥 살아 있고 거래소 낙폭과대주도 살아 있는, 그런데 양쪽 다 살아 있으려니 그만큼 이제 절반은 못 올라가는, 절반씩은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일단 뭐 시장 때문에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갑자기 또 선물 매도 계약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은 상방으로 그냥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고 물어보면 왜? 왠진 잘 모르겠어. 기분이 그래. 느낌. 느낌이 그래. 느낌과 감각. 느낌과 감각 이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시장, 거래소 시장,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낙폭과 대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SOL이라든지 일부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낙폭과 대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비트 자체가 이미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요즘 좀 움직이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미얀마 가스전 그 부분에 이제 이익이 이제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한 20% 이상 실적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도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해양 프렌트 쪽은 발주받은 데가 대우조선해양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상선이라든지 한우 쪽에서 매출이 지금 올라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그냥 낙폭 과대주 들어오는 게 낙폭 과대가 아니라 기조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이런 쪽이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시장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지겨운 시기거든요. 시장 위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지겨운 시기는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면 그래도 흐름이 좀 좋을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견뎌보자. 가지고 있다면 굳이 팔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열람되지만 그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려울 적이 없어요. 아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IMF 때 IMF 들어가기 한 1년 전에 그때는 정말 엄청 뭐 다 모든 게 망하는 회사들이 워낙 넘쳐나니까 말도 안 되게 뭐 떨어지고 그때,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때 막 그때 고점에서 떨어질 때 잠깐 그랬고, 저는 시장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면 잘 보여요 주식이. 이상해 나는 잘 보여.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 후에 다른 소리 할지 워낙 제가 저 자신이 그러니까 뭐 3주에 다른 소리 할지 다음 주에 한 소리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해. 구름이 한 점 없어. 맑게 세상 내가 보는 시장은. 뭐냐면 지금은 거래소건 코스닥 이건 간에 그래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정말 굳이 따져야 된다 그러면 주시장은 템포로 시장이야. 왜냐면 템포라는 게 우리 이성훈 대표는 알 텐데 뭔지 알아요? 강준영 위원이 생각한 내가 말하는 템포라는 건? 템포라는 게 10분의 1 토막된 주식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현대건설 이건 10분의 1도 아니잖아요. GS건설 10분의 1 났죠. 9.7 10분의 1 났죠. 엔지니어링 10분의 1 났죠. 삼성엔지니어링 10분의 1 났죠. OCI 10분의 1 났죠. OCI도 10분의 1 났죠. 거래소 우량주로 깡통 났어다. 10분의 1 났어. 다 맞죠. 근데 조금만 싼 주식은 10분의 1이 안 났어. 약간 워낙 쌌던 주식.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케미칼 3부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양줄세 3부에밖에 안 되지. 역시 김승현 회장님의 역시 그 해안이 있으셨네. 태양광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무님 봐. 그러니까. 상무님 봐. 방송을 하더라도 그 인터뷰를 하더라도 블룸버그 이런 데랑 인터뷰한다. 다보스 그러니까. 가서도. 다보스 가서도. 다보스를 이런 데랑 4년 5년 매년 출근하셨대잖아.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보스들만 모인다. 아, 보스들. 보스.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시장이 하여튼 워낙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삼성 엔진 그 죄송합니다. 아까 삼성 SOIL 작년 11월에 더블 났잖아요. 그리고 뭐 그 LG 상사 같은 거 많이 올라서 꽤 올랐지만 그 고점에서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30% 올랐거든 바닥에서. 그럼 저게 다겠느냐?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요새 올라서 12만원 아닙니까? 12만원, 뭐, 11만원, 12만원, 그 정도 있잖아. 이게 8만원까지 떨었다가. 그럼 지금 바닥에서 겨우 30%? 25% 정도 올랐잖아? 이거 갖고 다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더블 나가는 주식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시기는 문제고, 언제부터 오를지 모르죠. 지금부터 또 떨어졌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잘 묻어두면, 그러니까 매매 귀신같이 할 필요도 없고, 잘만 묻어두면, 저는 그러니까 더블 할 게 많아 보여. 더블도 모으고 셋 더블도 많이 쳤는데. 제가 SOIL 얘기할 때 나 디스 당한 것 같은데. 난 SOIL은 디스를 안 했어. 디스 한 것 같아. 내가? 거의 다 대부분 왔다라는 식으로. 제가 아니 그거는 이 앞에 있는 친구 있겠지. 옆에 있는 친구가 디스 했어? 나는 아랑코를 알고 있었는데 디스 할 리가 없는데. 나는 SOIL을 평생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 아니지. SOIL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주위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 트렌드에 얘기하는 우리 또 같이 일하는 이석준 대표 있잖아. 이쯤부터 두 주, 두 개밖에 안 해요. 근데 작년 12월쯤 됐을 거야. 어? 그때 제가 돈이 생겨서 더 샀다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몇 주 샀다. 그 친구가 SOIL을 사요. 비슷한 거지. 아니야. 그 친구가 그때, SOIL을 그때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 네, 그때, 네, 그때 얘기는 뭐야? 아, 이 사람 둘은 나이 갖고 먼저 물어들어가. 계속 반등이 아니라 이게 이번에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유가 내가 그래서 VOD랑 AOD 싫어하지 않니? 내가 그래서 팟빵 있잖아. 그래서 시즌1 다 지운 게 이유가 있다. 그럼요. 그거 싫어해. 근데 시즌2도 10회분만 남겨놓고 다 지우려고. 당연하지. 항상 5개만 남고 갖고 오는 게 전략이야. 지우는 게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내가 할 때 나 안 터지는지 알아. 그걸 빼면 되잖니. 빼면 되지. 아니 근데 농담이고 그게 아니라 예, 길게 보면 지금 반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라면 우리 성경에 보면 흐뭇하시더라 이거잖아. 지나가라면 흐뭇할 일 주식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는 많은 시간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뭐 삼성중공업 어떻게 대응 안 했든 뭐 지금 살아있는 전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걸 또 뭐 있어?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어느 게 더 빨리 가는 게 있고 덜 빨리 가는 게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아, 저때 저런 주식이 있었을까? 저때 저런 가격이 있었는 가격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꽤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 대주들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게 보면 이렇게 가장 그 기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때 우리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베론에서 얘기한 거. 베론지에서 나왔고 네. 베론지에서 여러 가지 가격 논리 있지만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거랑 제가 보는 요즘 글로벌 시장이랑 같이 맞아 떨어지는 선은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네. 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때 그 기사 얘기 보면 환율 때문에 뭐 저는 그 뭐 수출에 따른 뭐 가격 경쟁 이런 건 나중에 얘기고 환율에 따라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물론 거기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리스크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충분히 알고 현대인포전선 75% 현대중공업 35%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최근에 자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환율 전쟁. 환율 전쟁. 네, 환율 전쟁에 그 한번 얘기죠. 다음번 트리거는 누가 쏘겠느냐. 근데 그 제가 CNBC 기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번 샷은 어디서 fired by 썸썸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2월 17일 대한민국 얘기가 딱 나오잖아. 네. 이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펀더멘탈리 그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펀더멘탈 이상으로 더 과해서 떨어지는 것 추세에 익숙해서 더 떨어진 것도 꽤 많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이성훈 대표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딱 기억나는 거가 이성훈 대표가 많이 늘었잖아. 원래 잘해요? 아, 늘었는데 아니 그 내가 늘어났다는 게 뭐 주식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게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성훈 대표가 내 귀를 잡아요. 귀를 잡아? 혹하게. 어 혹하게 해. 어. 나를 혹하게 하는 건 일단 내가 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졸라 주워 듣는 게 많잖아. 나를 혹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 그 실력 이상 더 떨어졌다는 거가 보면 이성훈 대표 그때 그 얘기를 했어. 0.4배예요. 기억나죠? 0.4배. SK 이노베이션.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걔가. 물론 유가 때문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돈 버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걔네가 메이저야. 걔가 얼마나 채굴을 많이 해. 해봤자 조금 어디 여태까지 좌우개발 한다고 쫓아다녔어. 뭐 나라에서 하는 거 쫓아다니고 외국에 형님 쫓아다니면서 해봤자 5% 10%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자기가 메이저로 어디 가서 텍사스에 쉘카 사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잖아. 중도에서 걔가 메이저로 모여갖고 내가 30% 내 거다 하는 거 아니잖아. 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질 것도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정제 마진이지 결국.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 리가 또 뭐 있냐 그거.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0.4배 됐어. 시장이랑 상관없어. 0.4배, 0.6배는 PER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자산이 어디 가? 그잖아. 물론 이익이 모아져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지. 누적 이익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그렇게 무너질 회사 아니잖아. 그렇죠. 0.4배 웬 말이니? 난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많다. 그래서 코스피도 잘 찍으면 뭐 시간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도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더블 날 게 많아요. 더블이 뭐야? 따따블 날 것도 많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코스피는 보르고 있고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은 돌아다니면서 가겠지만 여전히 성장의 논리 그리고 코스닥은 요즘 보면 잘들 보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얘기 많이 했던 거 이성근 아실 거죠. 올해는 15년 만에 최고의 버블에 M&A 버블에다 엄청 M&A가 많이 나와요. 근데 M&A 핵심 뭐다? 가입자를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성근 대표 오늘 좋은 지적했잖아요. 이게 뭐 그 핀테크를 하건 뭐라건 간에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DB를 갖고 있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M&A 버블이거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게 뭐가 될 건 간에 코스닥은 중소형주 코스닥 성장성을 갖다 댈 수 있는 것들은 살아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2월이란 시기적 특성 2월 첫 주 둘째 주는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잖아요. 특히 2월 15일에 집중돼서 실적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건 둘째 주에서.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덜커다하는 것들이 나오겠지. 아까 난 잘 모르겠지만 이성훈 대표가 지금 얘기한 거 게임주 몇 개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며. 그건 몰랐니? 어?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무슨 뭐 따오리 몇 명이 됐니? 이런 거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개떼같이 많이 따오리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 실적 나니까 아, 실적이 개뿌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거 또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얘기예요. 그래서 또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지금 재밌는 거 저 다 사례다 보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쭉 보게 되면 의외로 뭐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 하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31개 기업이 5% 이상 상회. 기업 이제 컨센서스 5% 정도로 만족시킨 게 9개. 그다음에 마이너스 5% 간 게 11개. 5% 이상 하회한 게 49개. 근데 나는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제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번에 실적이 4분기잖아요. 작년 이제 통틀어서 얼마 정도 했느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안 두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은 2015년 갖다 대서 이제 PE를 대든 PB를 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주식 대한민국 주식 농사의 첫 번째 해는 4월이다. 4월? 4월이다. 4월이 제일 싼 거야? 아니죠. 4월이 돼야지 올해 증권사에 추정을 하든 아니면 기업이 올해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성과가 4월에 나오는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얘기하는 아니면 이 증권사가 얘기하는 이번 올해의 PER 밴드까지도 다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1월달하고 3월달은 정부 정책 아니면 별로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월달하고 3월달은 장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아까 이제 낙폭과제나 이런 것들도 일단 3월까지는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일단 생각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하고 까먹는데? 내가 오늘 차분해. 오늘 차분해. 짜증이 좀 났어. 내가 지금 당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거 내가 뺏어먹나? 당 떨어진 것 같은데. 10분의 1 토막 낳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라고 템프로. 하면 템프로 좋지. 느낌 좋지. 네. 내가 생각해. 템프로 네. 주식 말 되지 않냐? 템프로 주식은 이런 네. 것이다. 주식은 길게 보면 되게 쉬워요. 길게 생각을 하면 짧게 보면 되게 어렵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벌어서 오늘 아침에 사서 종가에 팔아가지고 무조건 2%씩 한번 내보겠다.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야 2%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무조건 1,000만 원 내일이라도 갖다 바꾸지 않까지. 1,000만 원 바꾸는 그지 않아. 1%는 당신 가져. 1%는 당신 가져. 1,000만 원 바꾸는 그지 않아. 1% 다시 가지는데 최소한 처음 2,000만 원 주파이 내 돈으로 하고 뭘 나눠가지고 거기서. 필요 없어. 난 10%만 줘. 나머지는 근데 도장만 한 슬쩍 찍어주면 된다. 이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신의 손이 아니면 어려운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주식하는 거나 날씨 맞춰 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오늘 내일 12시가 오늘 12시보다 더 추울까?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힘든데 4개월 뒤 12시가 오늘 12시보다 추울까 더울까? 이건 맞추긴 쉽거든.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러네. 저는 덥다에 걸어요. 좋은 표 좋은 비유야. 나 두 번째가 못 알아들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내일 내일 오늘보다 더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4개월 후에는 어쨌든 간에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중하고. 오늘 뭐 있어 느낌 있어. 강준혁이 내가 더 강준혁이 아니었어. 어차피 시민대. 제가 아직 강준혁으로 보이십니까? 어차피 산업 사이클을 이만큼 그냥 대충이라도 볼 줄 알면 그런 식으로 투자가 일단 가능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시는 템프로 종목 그런 것들도 일단 뭐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 좋은데 그 밑에 완전히 갇혀 있는 애들. 가온 미디어 엄청 갔어요. 혹시 가온 미디어? 아까 보고 예전에, 깜짝 놀랐네. 가온 미디어 얘기할 때 이 셋톱박스잖아요. 셋톱박스가 성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얘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엄청 있다 보니까 예. 아예 저처럼 역사적으로 실적 보고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그렇게 하든 사실 뭐지? NC소프트도 많이 갔어요. 이번에 이슈가 밥 살까? 사실 LG 생명과학도 그렇고 쌍용차도 나름 많이 갔어. 쌍용차. 네, 쌍용차도 나름 많이 갔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키움이든 아니면 환경에서 시황 얘기할 때 참 이게 힘들어. 시장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등포만 빠지면 차트는 빠지는 차트인데 그걸 또 안 빼고 있고. 그러니까. 안 빼고 있으니까 내가 갈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 하여튼 좀 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좀 이렇게 길게 봐서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명확하죠. 내일 당장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템프로 주식 널리 있죠. 자꾸 템프로 얘기해. 좀 딴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나는 내가 갑자기 어저께 저녁 때 생각났거든. 템프로? 응. 이름 좋다. 템프로. 템프로 주식 널리 있어. 아니 진짜로. 널려야 있죠. 근데 그게 계속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아니 계속이라는 거의 의미가 강진우 의원이 얘기했잖아. 일주일 동안 계속 달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두 달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뭐 올 가을?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되면 지금도 그러면 많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약간 그런 정도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우리가 100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영업이익 충족을 못한 게 지금 60%예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올해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예상한 게 120조가 나올 거다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 건데 여태까지 지금 4개년 동안 107조, 107조, 106조, 100조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올해 120조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작년 영업이익 증가분의 그 절반 이상 12조가 어디서 늘어났냐면은 이 화학, 철강, 조선 이쪽에서 12조가 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늘 거라고? 그래. 더 늘 거라고. 거기서 영업이 더 늘 거다. 12조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래? 과연? 이런 이제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반영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위치 주가 수준 레벨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PBR 말고 장부가 말고 레벨을 보게 되면 이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 정도까지는 왔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랠리? 라고 하기에는 박스권이 다시 내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간 조정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방송 보면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유주가 됐던 이제 예전에 낙폭 가대주식이라고 했던 종목 이게 이제 빠져야 돼. 왜 빠져야 되냐 하면 기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담은 것 같아요. 안 담았어, 이거. 두 번째로는. 봐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들어봐.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 TV에 나와서 저저번 주부터 제가 여기서 다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응. 그래, 지금 다 왔다라고 얘기한 지 2주 동안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 이제 애들이 급해질 수가 있다니까? 아니,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거든. 이게 한 번 정도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온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 그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꼭 그거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요번에 혹시 삼시세끼 봤어요? 1월 네. 삼시세끼 어촌편? 그 산에 올라가는 거? 그 차승원 씨가 아버지한테 내가 그거에 옛날에 동인 형한테 당했잖아. 아버지한테 그 차례 지내는 건 좀 가슴이 찡하더라마는 차승원 씨하고 한 명 또 누구죠? 그 유해진하고 산에 올라갈 때 다 왔다. 다 왔다. 그거잖아. 다 왔다. 다 왔다.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계속 가는 거잖아. 이 기숙 반성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러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습관 자체. 그게 당신들이랑 나랑 다르잖아. 나는 평생 그런 얘기를 안 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하고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이 담은 게 삼성물산하고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묘하더라. 지금 LG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건설사들 이번에 그 2014년 실적이 늘어났던 것들 중에서 보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그 뭐라고 할까요? 수교와 프렌트? 그쪽 그 수주받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건데 삼성물산은 저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주받은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 유전 관련돼서 석유화학 프랜트가 됐던 그쪽은 수주받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뭐 유가 오르면 68달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오르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리스크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에 사는 게 아닌가. 삼성물산 수주는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석유 쪽은 아니더라고요. 수주 자체가. 왜냐면은 형님 매매를 여태까지 형님 이렇게 쭉 보면은 형님이 박스권에서 쥐약이더라고. 박스에서 쥐어. 추세를 하기 때문에. 추세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쥐약인 듯 보여도, 결국엔 승리하리라가 장기 투자라니까. 이러다가도 이제 내일 무너지잖아?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딴 얘기 한다니까. 딴 얘기는 아직 난 잘하지. 딴 얘기를 잘했기 때문에 형님 따라왔어. 그것도 인정해. 인정. 문제는 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다 과거 얘기하는 걸 싫어하잖아. 그건 주식장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거다. 과거에 누가 맞춘 거는 내가 어렸을 때 뭐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 의미가 없는 얘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까 이성 대표 하는 거에 나도 100% 동의하는데 100%보다 약간 붙어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포인트 잘 못 잡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실적이랑 상관없다고 봐. 올해 뭐 100조에서 115조? 난 안 될 수도 있다고 봐. 올해도 100조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 근데 중요한 건 100조에서 110조가 안 되고 심지어 90조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 싼 거야 지금. 그래봤자 10%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실력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있다. 그 얘기 예전에 2007년대 그 얘기였더라고요. 뭐? 그 2007년대도 금융위 때 무너질 때 그때 그 펀드매니저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2000이었다고 그 2000을 평상시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버블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 얘기 딱 하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소득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마치 자기 그때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최고로 얘기하지. 과거. 잠깐 올라왔던 것일 뿐이거든. 근데 항상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기 차 좋은 것 하더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가 과거가 마치 당연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버블이었던 거거든. 그때가 버블이었던 거거든. 사실 그때 2000원 처음에 간 거는 삼성전자로 간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그 글로벌 소비가 급등했던 게 뭐였냐면 2007년도, 8년도, 9년도 그때 금융 그 2000 보게 되면은 그 글로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인출을 해서 쓰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소비가 엄청 늘어났던 거거든. 근데 그 글로벌 소비가 그러면 그때가 정상이었냐면 그때가 정상이 아닌 구간이었거든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비정상적으로 그 대출을 땡겨다가 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공급에 대한 기준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져서 그 소비가 될 거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공급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잉 이 공급 투자가 캐펙스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걸까 해결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논리 자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장이 지금 원래 만약에 3천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시 시장이 언제나 갈 수 있지 2000포인트는 저평가였구나 역시 그 시점은 저평가였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시장이 지금부터 800 가버렸다 역시 그때가 그 버블이었구나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이지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지금 버블인가? 그래서 버블이 아니, 지금도 아니고 적정주가 수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몇 포인트 정도면 우리가 한국이 버블이 되려면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저기 뭐야 이번 올해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MSCI 그 선진 그 뭐야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알리바바하고 뭐 14개 기업인가. 그래서 지금 선진 시장에 포함이 된다며. 아니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이머징 마켓 지수로 그 중국 증시가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에 걸쳐서 계속 분할로 들어오더만 미국에 있는 것만 미국에 있는 것만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있는 미국에 것만 들어오는 거고, 원래는 네. 이제 그 상해 A 시장이 이머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해 A 시장이 들어오는 것도 보게 되면 10년에 걸쳐서 들어온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면은 굳이 한국을 여기서 늘려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중국 증시 이거 중국 주식 그 담아줘야 되거든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 생기면 일단 올라오면 깠다가 중국 시장 담고 올라오면 깠다가 중국 시장 담고 그러니까 돈이 막 넘쳐나서 야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좀 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알겠는데 한국의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다 알겠는데 이게 불황형 흑자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왜 한국을 아직까지는 지금 그만큼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중국 시장 그 다음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그렇게 급등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라는 쪽에 퀘스천을 던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낙폭과 대지에서 올라오 오늘도 보게 되면 1월 달에 외국인들 매수한 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냐면 외국인들이 뭐 샀냐면은 딴 거 샀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샀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산 거 보게 되면 순위가 다른 거죠. 뭐 삼성물산,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호텔신라 이런 거 샀거든 외국인들은. 나이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외국 투신들이 산 거 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이것들이 주식을 못 하지. 아니 코스닥에서는 아주 날라댕겨 기관 애들이. 근데 거래소만 보면 아주 절더라. 거래소는 일단은 그게 거래소는 눈치를 많이 눈치를 많이 보고 코스닥에서는 아주 지판이니까. 너 이거 왜 사서 왜 물렸냐? 쟤도 샀는데요. 이게 되는데 쟤만 샀나? 우리 다 그쪽이 간다고 다 그쪽을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물렸는데 저만 물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너 왜 그거 갑자기 뭘 샀다 그러지? 거래소에서 야 왜 너 SOL 샀냐? 보세요 수익 났잖아 이러면 되는데 너 왜 SOL 샀냐? 그러게요 이거 좀 밀려가지고 그럼 잘리는 거야 잘리죠 거래소는 이게 명확하잖아요 기관들이 사야 되는 종목들이 근데 코스닥은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코스닥에서는 아주 지네가 갖고 노는데 거래소는 아주 저러 그 보면은 제일모직 박살났지. 삼성 SDS 박살났지. 제일모직 봅시다. 제일모직이 살 때가 그 됐어. SDS도 왔고 모직이도 왔고. 나 SDS는 별로. 그다음에 SDI 물론 최근에 올라오긴 했어. 하지만 개작살났어 이것도. 최근에. 그다음에 전기 이번에 좀 좋았죠. 전기 아시아나항공 좋았죠. 한진칼 좋았죠. 그다음에 LED 디스플레이. 그 그러니까 기관들도 보게 되면 그때 투신이 사서 올렸냐. 낙폭과 대주를 아니야. 투신도 아니야. 연기금이냐 그럼 연기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낙폭과 대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아진 거예요. 맞아요.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나게 작아져서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서 조금만 사더니 쭉 올라오는 거야. 옛날 느낌으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맞아. 그래서, 그 말이 맞네. 그게 뭐냐면 이 템프로 주식들이 이름만 템프로가 아니야. 진짜 몸집도 템프로가 됐어. 20조 하던 게 2조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지. 20조 하던 게 2조 됐으니까 동네 주식 된 거지. 동네 형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발이 막 채요. 그런 채면 10%가 주식이 된 그런 주식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실적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경기 살아나면 지금 템플에서 기회가 많을 겁니다. 난 실장이 별로 관심도 없어. 솔직히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원래 세계 경기가 좀 살아날까요?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까? 더 안 좋을까? 더 안 좋진 않지만 더 안 좋은 쪽으로 갈까? 그래서 좀 나은 쪽으로. 갈까?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그 거기에 저기 그 나는 제일 싫어하거든. 누구야? 루빈이. 근데 걔가 한 얘기 중에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 가끔씩 와닿는 얘기는 있어. 나도 좋아하는 소로스. 응. 소로스하고. 난 소로스 좋아해. 난 아이콘 형님 좋아해. 맨날 이상한 철학이 나. 소로스 얘기가 맞는 거 많이 맞아. 아, 보면은. 난 아이콘 형님. 근데 좋아해.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루빈이 간 얘기 중에 맞는 게 뭐냐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하지 않는 경기 회복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없다. 라고?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이 수요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한 그 경기 회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그 전쟁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갖고 설비 투자를 때려 부신 게 그러니까 그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이런 것처럼 미치겠어.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왜냐면 그런 물리적인 크러쉬가 없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지현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더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리한 더딘 회복.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의 일본화. 그러니까 유럽이 일본처럼 고령화되면서 장기 슬럼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미 일본처럼 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장기 슬럼프로 갔듯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거는 우리는 그렇다 치는데 중국은 재밌는 게 신흥 국가인데 고령화되고 있어. 지금 개발도상국이 고령화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 산화지간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 뭐 영영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이클은 이 고령화와 공급 과잉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저성장이라는 국면이 되게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거래소 종목 거래 지수 갖고 베팅하고 이런 거는 글쎄 그렇게 재밌는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거래소 캐펙스 투자 잘돼 있다고 해서 그 설비 투자가 정말 효율을 받으려면 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정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 날라리 주식들이 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장기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장기로 보면 철강주 사면 되지 뭐. 철강주?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계절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겨울에는 여름 안 올 것 같아. 이따 보면 여름 와 있어. 그래. 여름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긴 옷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또 겨울 와 있어.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뭐 지구온난화가 좀 해도 겨울 와 있어. 추워. 이게 어차피 계속 사이클을 타고 이제 강도의 문제인 거지. 어차피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아니야. 보면 나는 쪽이라니까. 그 사이클 이론을 믿지 않아. 내가 왜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학 제2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절대 감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은 미시적으로는 되게 사이클릭한데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발산하는 추세에 있지 사이클릭하지 않아요.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뭐야. 석유는 유한하다며. 족가라. 이 석유가 유한하게 뭐가 유한해.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낸다. 그건 거잖아. 그거 알죠. 경제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경제가 이제 확장기에 들어섰다가 수축기에 들어갔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시기열을 보면 직선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그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가 아까 얘기할 때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많이 난 게 소재주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많이 나 있잖아요. 나 있는 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다면 그냥 사서 묻으면 돈 된다니까. 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아니야,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SK 하이닉스 샀다가 현대전자 5분의 1 토막났다. 아니 그러니까 샀다가 아니, 거기서 이제, 또 10분의 1 토막나고 거기서 또 샀다가 또 10분의 1 토막나고 그거를 봤어야 돼. 아니 맞는데 어? 5만 원에서 감자 한 번 한다고 200원 빠졌다 그거. SK 하이닉스가 돈 번 나는. 그러니까. 아니, 젠장 알겠지. 그거는 정말 그니까 뭐냐면 그 중간 단계 바닥을 지나고 나서 잡은 사람이고. 그걸 하면서 내가 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 여름에 해운대 가면 자리 잡기 쉬워 자리 잡기 어려워. 어렵지. 어렵잖아. 그리고 자리 잡으려고 겨울에 가면 자리 잡기 쉬워 어려워. 쉽지. 쉽잖아. 그러니까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기다려야 될 때를 보고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너무 미리 들어가면 감자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난 감자당. 얘기 못하게 했지 말. 심지어 아무도 말 얘기 못하게 안 했는데. 아무도 못하게 안 했어요. 좀 말을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렇진 않잖아 말을 듣는 것들이. 두려움을 만담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야. 10%는 널려있는데 중요한 건 10%의 감별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하이닉스를 왜 샀어? 현대전자를 왜 샀어? 병아리 감별. 누가 사라 그랬니? 그렇게 사라는 놈은 X야. 이학인가 대우증권의 이학령이 내가 생각도 그럴 것 같아. 그 당시 현대건설 살았 놈, 네. IMF 직전에 제일은행 살았 놈, 네. IMF 직전에 기아자동차 살았 놈들 많았어. 신한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LG카드, LG카드. 나 그 LG카드 그것도 감자하고 난 다음에 사서 깨버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IMF에는 IMF는 다 벌었기 때문에 그건 자랑질이 아니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MF 때가 아니라 지금도 널린 게 감자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삼자 배정을 하든 추수 배정을 하든 뭘 물량 가져가잖아요. 이건 쌍감자탕을 안 먹어봤구나. 누가 가져가는가를 잘 보면 아까 감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떻게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고 보이는 거지. 그렇지. 내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IMF 때 감자 있는 걸 보라 그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만약에 감자하는 종목이 있으면 감자하고 난 다음에 3자 배정이 됐던 물량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를 보면 이게 바닥이 될지 아닐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져가 감자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가져가면 돈이 돼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인도가 가져간 거잖아요 이전에. 인도 그죠. 걔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근데 뭐 감자가 또 머리 아픈 거네. 감자는 멀쩡히 살아나게 남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오늘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 얘기 짧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해드리냐면 생각이 나름인데 우리 저기 그 저거 중에 저 그 미국 주식 하나를 예를 들면 아까 10% 10%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심볼리어 미국 주식 보신 분들은 SUNE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SUNE. 선에딧. 네, 선에딧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잘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60 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2012년에 다들 뭐 태양광 다 X 됐다, X 됐다, 큰일 났다, 뭐 망했다 그래갖고 이게 $1 6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큰 형들이 나타났어.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보자. 근데 걔네들은 정말 그 헤지펀드하고 액티비스트 그 행동한 투자자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했겠죠. 보통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했어. 근데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관련해도 조그만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진짜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가 지금 올라왔어. 많이 올랐어요. 그래봤자 10배 올랐거든요. 지금도 다 더 간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뭐 그 우리가 체바닥에서 살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지금 긴 흐름 보면 벌을 게 많고 지금도 템프로 지식 중에 감별을 통해서라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잖아. 많은 거지. 그리고 잠수했다가 템프로를 샀는데 이승원 대표님들 또 감자고 나가고 완전 상장 폐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널려 있다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차피 장기 투자를 제 투자금의 대부분 장기 투자니까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감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감자 당해요. 뭐 한두 종목이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러 종목이 감자를 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0종목 이상을 분명히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한 종목에서 100% 뭐 1000% 뭐 이렇게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1000% 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 그냥 한 종목에다 올인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 그렇지. 장기 투자는 무조건 10종목 이상. 그러니까 한 종목이 만약에 감자를 당해서 뭐 이 상패를 당했다. 상패를 당해도 사실은 10% 손절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마인드를 잡고 투자를 해야지. 전체 계좌가 살아날 수가 있지. 아,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템포라 주식이 흔하다. 이거 사면은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종목에 스탁론을 이용해서 한 종목에 4배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100% 깡통입니다. 100% 깡통이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오늘 얘기를 듣고, 어, 한국에 장기 투자할 종목이 좀 늘렸다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내가 테이킹, 아니,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내가 테이킹 뭐죠? 취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헤징을 하면서 갈 거냐 그런 부분 욕심보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그렇게 해서 길게 보시면 반드시 답이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다. 생각하면 시간 너무 지났는데 간단하게 관심 종목 하나 지금 한 얘기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일주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인트. 어 그냥. 좋아 보여서? 에이, 그러지 마요. 네. 지금은 그게 단데? 진짜? 에이, 뭔 소리. 파라다이스가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춘절 효과라든지 왜 그 중국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 자체도 일단 그런 부분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장기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은 어떻게 하시죠? 네? 중국 주식은? 중국 주식이요? 네. 중국 주식은 내일 수요일 저녁 7시 강연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아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라도? 이게 오늘 며칠이죠? 오늘 2월 3일이잖아요. 네. 2월 3일인데 내일이 2월 4일 수요일이네. 그 내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려는지 이번 주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2월 4일 수요일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중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거의 한 2거래 그 한 2주 가까이 지금 밀렸거든요. 2주 가까이 지금 밀려서 아, 뭐 지금 사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정도면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리신 분들은 야 이거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폭락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일 2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와우파 인터넷에 와우파라고 검색을 해보면 와우파. 나옵니다. 거기서 7시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근데 왜 그때 강의를 왜 그때가 끝나는 거야?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렇죠? 아, 그래? 진짜로? 모르겠어요. 다른 지금, 이벤트도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 상품이 랩 뭐 이런 걸 좀 모으고 있는데. 아, 랩은? 1차 랩이 거의 한번 문을 닫고 이제 다시 모으고. 아, 랩은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유한타증권에 오셔가지고 계좌 트신 분들. 지금 그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뭘 좀 하려 그래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까지만 무료 강연회고 다음 주도 무료긴 한데 다음 주는 유한타 계좌 있으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어차피 HTS에서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저는 뜬금없는 주식 하나 할게요. 아 상관없어. 하림. 하림? 네, 야, 그 1년 만에 1년도 뭐야 더 들으는 것 같은데. 닭고기 먹고 싶어. 닭고기 이제 좀 슬슬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왜요? 하는데 지금 작년 말에 이 파산했거든요 하나가. 그 작년에 뭐 대형 스포츠 이벤트 한다고 해서 재고 파산했다는 게 뭐야? 재고를 막 축적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막 닭들 준비 엄청나게 했었다고요. 근데 그 청정계라는 회사가 하림의 한 3분의 1 정도 매출하는 회사인데 그 비상장사인데 파산했어요. 도산을 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망했다고. 청정계라는 회사가. 하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회사가 업계가? 망해서 업계가 회사. 그래서 육계 가격 그 치킨 가격이 올라왔어요. 생닭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 하림 그러니까 1월 달만 보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평균 가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작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바닥이 한 1,900, 1,700원대? 1,700원이었는데 그게 한 2,000원대 초반으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연초마다도 한 2,200, 2,300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2,000원대로 올라와서 일단 가격은 좀 안정화됐다. 닭 가격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조류독감도 얘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됐고 그래서 일단은 본업에서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매출이 작년보다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리고 청정계 인수 안 하면서 얘네들이 뭘 발표했냐면은 펜오션 사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뭘 사? 펜오션. STX 펜오션? 네. 하림이? 하림이 사는 거. 하림 그룹이 사는 거거든요. 왜요? 그래서 닭고기 이제 사료도 그걸로 날르고 아? 새로운 신성장 사료를 이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좀 무리한 매팅이냐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이제 그게 처음에 빠졌었는데 하림이 일단은 그 매각하는 측에서 야 돈 분할로 넣어도 돼. 라고 얘기해주고 또 인수하는 그 주선하는 쪽에서 하나 대투에서 야 내가 금융 다 알아봐줄게 되게 팔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돈 꿔달라는데 내 다 꿔줄게 내가 알아봐줄게 돈 누가 누구 필요하지 다 알아켜줄게 하고 해서 일단 그것도 주선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 보이 조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노션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그 많이 그 부실 채권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대한해운 그 매각될 때처럼 보게 되면은 이 장기 용선 계약했던 게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노션을 인수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그 할인 그러니까 왜냐면 6개만 놓고 보면은 GDP 성장률 수준밖에 안 돼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일단은 뭐 해운 사업 하나 더 돌아가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림을 이제 다시 봐도 되는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느낌 좋은데 네. 주가가 올랐어요? 유가요? 아니, 하림이랑 그 주가가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바닥에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강주에서 올라왔는데 강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태양극이 철새도 내지죠. 야 진짜 새 많더라. 새. 아 거기에 또 무슨 그 공원도 생태공원인가도 조성해 놨잖아 거기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그 구경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도 그런 얘기 해보면 저는 하림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네. 보면 지금 보면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상품 가격은 다 떨어졌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안 떨어진 게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커피랑 커피 그 고기. 근데 요새 소고기가 떨어졌거든요. 예. 라이브 캐트가 떨어졌는데요. 치킨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림은 주가 떨어졌네. 우리나라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페노션? 네. 그게 뭐 실현되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닭고기 가격은 지금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인데요. 저는 짧게 두 개 하겠습니다. 두 개. 하나는 짧은데 두 개씩이나. 뭐 아예 저는 근데 뭐 너무나 팩트 자체가 너무나 뻔하니까 저는 이제 그 낙폭과 대주, 네, 이제 경기 민감주라 대권 중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템프로. 이건 템프로도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한 주식 없다는 정말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그러니까 실적 저는 아까 강준이 얘기했고 얘기했지만 실적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찾아볼 마음도 없어. 다만 이거는 이제 웃고 즐기자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대림산업이건 삼성이건 GS건설이건 간에 영업하는 사람 졸라 바쁠 것 같아.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거 졸라게 외국 돌아다니면서 그 화학 설비 정유 공장 이런 거 어려울 때 투자하셔야지 막 존나 꼬셔야 되고 뭐 되지도 않는 거 재개발할 때 가서 돈 줘가면서 재개발 존나 해야 되고 이런 거 음마파트 가서 영업하고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영업할 게 없네. 왜냐하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강요된 매출이 나온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105층까지만 질려고 했는데 아래 것들이 또 나서서 우리 회장님 앞에 10층을 더 해서 우리 회장님한테 보여드리자. 기쁨을 드리자. 115층. 어? 10층만큼 매출 추가 발생한다. 아, 저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설회사는 약간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약간 또 반대되는 개념. 정몽회장이 큰 마음에서 또 이번에 또 저걸 했잖아요. 통큰 상생을 발표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머리 아픈 기업 있죠. 현대 그리프도 알아요? 머리 아파진 거지. 이정 대표는 안 해. 그러면 현대 그리프도는 이제 물론 일부 기업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 또 군의식당 없어 하지 말자 그러니까 군의식당 비즈니스를 하던 애들은 좀 머리 아플 수 있어. 우리 그러면은 한전부지에서 한바 할 수 있나? 한바 사업. 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약할 것 같아요. 왜 안 약하냐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 방송에서. 좀 밀리네. 좀 밀려. 2-3일 전에 했는데 뉴스는 크게 안 났어 이게. 그래서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요즘 밀리네요. 그래서 그 현대그램프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아 근데 그 한전부지 2017년도에 착공 들어갔는데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내 후년에 착공 들어가는 아니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적이랑 상관없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되는 거로 사는 게 낫다. 아,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아티스트 하지 마. 이거 디스할 건들 건덕지도 안 돼. 알았어. 건덕지도 안 돼 지금 뭐야. 민감하신데요. 좀 디스를 많이 당하시나 봐요. 아, 그 아니 이게 디스 거리도 안 됐냐고 그러지. 이거 지금 뭐 좋다거나는 얘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이번 주식은 디스 안 당한다. 이 주식은 디스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성훈 대표한테 날름 받아먹은 거야. 아, 그럼 디스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아니야, 디스 안 해. 지금 디스 못 할 거. 내가 할 거야. 난 작년에 이성훈 대표랑 얘기하면서 내가 크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아프리카 TV를 미리 마음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갑자기 밤에 집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하나 보이는 게 있어. 저걸 한번 쳐봐야겠거니. 저게 오를 것 같아. 그게 아프리카 TV였어. 근데 아프리카 TV를 관심 없네. 최상단에 놨네. 전 아프리카 TV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네.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나스미디어네.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나스미디어는 난 정말 잘 몰라 아직도. 근데 이승훈 대표 얘기 들어보면 리에비아 랩, 광고 랩, 모바일 랩인데 모바일 시장 엄청 크진 않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는 지난주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 하면서도 올해는 모바일 광고에 몰이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바일 광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네이버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일반적인 네이버에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무슨 카페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광고가 좀 촌스러워. 광고가 딱 그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강준영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쓰는데 어디 카페나 이런 데 쓰는데 호텔 신라에 대해서 주가 분석해. 그럼 밑에 뜬금없이 밑에 나는 호텔 신라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호텔 신라 예약 그런 사이트가 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호텔 싸게 사는 법 이런 게 뜨는 거야. 그게 보면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수준이 좀 낮은 광고 들어간 거야. 그 검색하는 게. 근데 구글 광고는 약간 개념 들은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구글에서 쓰는 이용하는 구글 애드센스 이런 광고를 들어간 거는 딱 내가 그동안 찾았던 거, 내가 검색을 해갖고 관심 있던 거 있죠. 그게 국내 막론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은 구글 광고가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아요. 네이버가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적재적소의 광고랩.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갖고 해야 돼? 이성훈 대표 여러 번 얘기했죠. 그에 대한 광고 DB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적재적소.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리고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바일 쪽에서 매출 늘어나고 모바일 광고 매출이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 광고 수익의 68%까지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모바일 광고 랩 시장의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 이성훈 대표에 대해 뭘 하더라도 그쪽에 DB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 저는 나스미디어가 갑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작년까지 말을 하면서 제가 관심하며 넣은 적이 없네 솔직히. 나스미디어를 아프리카 TV라고 하면서 원투로 내놓았어. 진짜로. 아니 이미 다 올라갈 때로 올라가고 나서 셋다불 따불 다 하고 나서 아니야. 저는 항상 저는 최바닥에선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애들이 몫이고 이제부터가 정말 전문가의 몫이거든요. 네, 하기야. 저는 두 배 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부터 다섯 배 올라갈 수도 되는 거고 왜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OCI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많이 먹었잖아. 이제 파세요. 그랬잖아. 그리고 태양광 무슨 태양광이야 무슨 이거 무슨 미래소년 코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진짜 60만 원 가대 80만 원까지 막.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할 줄이야. 태양광 두 배 세 배는 관심이 없고 이런 건 올라가면 열 배 20배 인데 이 주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스토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냥. 아 그리고 저는 이게 특히 아프리카 TV도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아프리카 TV의 그런 그랑 상관없이 하여튼 수많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거 있죠. 그거는 국내 어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도 다음 카카오에도 관심 있는 거고 뭐 네이버 이런 것도 관심 있는 거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가치가 많이 그러니까 그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근데 나스미든 그거랑 상관없이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죠 이성훈 대표가 이거 그 분명히 누가 하더라도 네이버가 하고 뭐 하더라도 얘네 TV가 필요하다고 맞죠. 네. 그럼 이거 가능해요. 이런 회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누구나 이걸 하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하거나 맞죠? 뭐 트위터가 한국에서 하거나 이럴 때 광고는 한국에서 광고하던데 어디 해야 되니? 그러면 어디가 중간에 끼건 어떻게 될 건가네. 뭐 제일기획이 중간에 끼더라도 제일기획이 DB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기획도 야 여기 하고 얘네들은 나스미디랑 해야 돼. 이거 맞죠? 맞죠? 그럼 이거 가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낙폭과대의 그런 템포로는 현대건설. 10%가 아니고 1%지 1%지 1% 1%지 1% 정말 이거는 낫습니다 하는 경우 좌표 좋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두 종 깔끔히 말씀드렸어요. 네. 어때요? 잘하셨습니다. 디스해 보시지? 잘하셨어요. 예, 디스해 봐. 잘하셨어요. 수고하다. 아, 이거 추가적으로 할 얘기 없어 나서. 아니 뭐 할 말은 없어요. 진짜? 그냥 어 이러고 있어. 아직 오늘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기 자기 엄청 빨아줬더니. 아 지금 그 몸이 아파 좀 또. 또 아파졌어.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그 시즌 2 여섯 번째 딱한 종 팟캐스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